잠시 꿈꾸었던 행복했던 순간 깨지 않길 원해서 웃고 있던 내가 바보 같아서 작은 한숨만 쉴 뿐이에요. 알아요 못날 뿐이 날 너무 잘 알죠. 하지만 몰라요 나 어쩌면 좋은지 단 한 번만